하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저런 시절에 뜯어보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대님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고락의 겨울내시며 모든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으로 살아노라. 나는 세상으로 살아노라. 돌아서면 무심한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제 속상 눈물이 흐르네. 무덤에 불이라도 태웠으면 고락의 겨울에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보고 살아노라. 나는 세상 보고 살아노라. 고락의 겨울에 있으므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나는 세상